모르겠어 이제 널 잊을까 해요 달콤했던 그대 품 이제 나 떠날까 해요 어쩜 이리도 몰라냈던 나는 이유 점점 널 생각할수록 눈물이 삼켜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면 네가 떠올라 어딘가 구멍이 난 것처럼 내 가슴 아파봐 I pray for you 비가 더 빌어 울지 말고 행복해야 해 난 널 믿어 내게 가해 속삭이던 사랑도 두근두근 설레이던 사랑도 한순간에 거품되어 사라져 yeah, 이미 널 떠나버린 내 맘인데 너 없는 이곳 어두캄캄한 밤인데 정말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이러니 떠나버린 내 맘인데 너 없는 이곳 어두캄캄한 밤인데 정말